위해서 넌 비들어 꽉 잡아는 감지마 지금부터 one by one 하나 다 해내고 말 테니까 We got one love, one soul 심장이 새긴 백해나의 soul you know where 난 11 but only one step by step to the top and only one 보여줄 준비가 됐어